줄 곳 품이 좀 남는 밤새 것 그 속에 나를 쏙 감추고 걸음을 재촉해 걸었어 그런데 사람들 말이 너만 아직도 왜 그러니 그제서야 둘러보니 I'm the same for me 손잡고 걸을 사람 하나 없는 싶어 떨어지는 벚꽃잎도 엔딩이 아닌 봄이 시작이든 사실은 요즘 옛날 생각이 나 걷기만 해도 그리워지니까 다시 느낄 수 있나 궁금해지지만 Then you know what